백지 on my mind, 아가 수표 on my mind. Come and give me, give me, give me, give me. Through the wire or remote, you know I'm the only one. Yeah, I'm lucky, lucky, lucky. 박세리의 hole in one. This that 한국 trap one. 나머지는 복사기, 나머지들 똥싸지. This that Mr. Trap one. 유일무이 나를 보고 붙여 내 입 맛봐. 반면 웬만한 래퍼들 다 벗겨대기 바빠. 어느 정도 돈 자랑할 만큼 꽉 찬 지갑안. 이게 다 rap money. This that milli, mil the milli time. Yeah, I fall when I'm gone. 아마 물려줘. 지코지노 영덕에 쌓인 나의 저작권. 그 전에 물론 VMC단의 사람들이지. 멋있는 척하고 부르면 내 닌자들이지. 공장에서 지게차 잘려 택배 상하차. 일당 6만 8천 원 해 뜨고 퇴근해 가산. 뒤지러 단지 뒤지러 단지 가리봉까지 네이버 지도에 켜서 쭉 걸어가지. 걸어 through the wire or remote, you know I'm the only one. Yeah, I'm lucky, lucky, lucky. 박세리의 hole in one. This that 한국 trap one. 나머지는 복사기, 나머지들 똥싸지. This that Mr. Trap one. I got 백지 on my mind. I got 백지 on my mind. And I got 수표 on my mind. And I got 수표 on my mind. So come and give me, give me, give me soul. So come and give me, give me, give me soul. Ladies everywhere, 내 여친은 탑 모델. 난 매력 부모대 안 불어서 연고 졸업생. 난 걔네 밑에서 난 기어 얽매이지 않아 취업. I'm doing me and stack up, stack up. You do you know jealous, jealous. Shout out to 황마 뒤다 친구들과 또 배추방엔 기름 세수 접시 수세미 양손에 금수저 친구 차비 뭐 조수석 창문 내려 또 열어 지나가면 괜히 중지 엿을 먹여. 백지 on my mind, 수표 on my mind. Grab that phone, schedule's on the wall. Check it, check it, 새가 매진 달력엔 check it, check it, 더명고해진 불가항력. Through the wire or remote, you know I'm the only one. Yeah, I'm lucky, lucky, lucky. 박세리의 hole in one. This that 한국 trap one. 나머지는 복사기, 나머지들 똥싸지. This that Mr. Trap one. I got 백지 on my mind.